뒤로 날겠는데 마음이 말을 안 들어. 한 걸음만 뒤로 가면 닿을 것 같은데 손끝에 닿는 건 아련한 기억뿐. 자꾸만 뒤를 돌아본다. 기억은 왜 항상 지독했던 아픔마저 아련함으로 어둠 갚을까. 끝이라는 걸 아는데 아직도 여기 있는데. 말을 안 들어. 한 걸음 딱 한 걸음인데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은데 이미 늦어버린 걸 알기에 돌이킬 수 없는 시간. 멀어져간 기억들 붙잡으려 할수록 더 깊어지는 상처. 사실은 무서운 거지. 혼자 나가는 게 미련이라는 건 참 독해. 숨을 쉴 때마다 아파. 지워도 지워도 선명하게 남아. 한 발자국 내딛기가 왜 이렇게 무거운지. 네가 없는 현실을 인정하는 게 두려워서 그래서 도망치는 거지. 과거에 갇힌 채 너를 기다리나 보다. 발이 떨어지질 않아. 머리는 아는데 난 여전히 그 자린데. 하, 바보같이 또 자꾸만 뒤를 돌아본다.